없지 않아요. 나는 알고 있답니다. 당신의 온 마음 차지하기에 나의 마음 너무 적다는 것. 그대 나 싫다고 해도 나 화내지 않아요. 그대 나 원망해도 나 서럽지 않아요. 그대 가버린다.